참 동교냐. 저기가 수표교 아래 답다리 밟는 연인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설인 세월을 털어내고 청계천이 흘러서 간다 북악산 맑은 바람 우뚝 선 빌딩 숲속에 광통교 달빛 아래